할렐루야. 네. 우리 호흡 주관자 되시며 또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나와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염소가 나와서 그 양을 쳐서 눕혀버리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하고 제사장들이 공격을 당하고 성소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면 도대체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이 환상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서 나타났습니다.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주어라. 환상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명령하셔서 그 뜻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천사가 다가오자 그는 너무 무서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말을 하자 아예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깊이 잠들었다는 단어가 이 원어적으로 의식이 아예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절한 것이죠.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고 완전히 기절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쓰러져서 기절한 다니엘을 다시 깨워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환상이 세상 끝날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 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돋은 것은 그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 강하지 않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강성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이 환상을 보고 실제로 이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두 나라가 또 망해서 갈라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충격의 충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내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마마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내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먹은 대로 무섭도록 무너뜨리겠으나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며 힘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반역자들 부분을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의 죄악이 limit, 그러니까 정해진 한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까지 죄가 이렇게 꽉 차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심지어 나라까지도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죄의 한계가 차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뭐 어떤 개인이나 혹은 교회나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체의 개인이나 단체의 죄가 하나님 정하신 리밋에 차면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밋은 물론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환상 속에서 일어난 나라도 계속해서 죄를 쌓았습니다. 리밋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쌓은 것입니다. 심지어 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들을 보면 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힘도 자신의 힘이 아니었고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힘도 자신의 힘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도 무너뜨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게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내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간직해 두어라. 이 간직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비밀로 킵하라는 단어입니다. 비밀로 잘 숨겨놓으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밀로 잘 숨겨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먼 훗날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또 풀어서 깨닫게 하실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죽은 뒤 무려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20년이지만 그 뒤에 이제 그리스가 세워지고 또 망할 일들은 200년 뒤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참 상상할 수 없죠. 200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지도 않을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너무 놀래서 알아누웠습니다. 정말 굉장히 마음 심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의 해석이라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랑 비교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조차 그 환상 때문에 너무 놀라고 해석조차 할 수 없고 뜻을 깨달을 수조차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200년 뒤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뜻을 모르겠는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셨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날 갔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사님들께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는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만 수십 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 예배조차 1부, 2부가 있어요. 그래서 1부 새벽 예배가 4시 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른 시간이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4시 반이라고 생각하면 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4시 반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려면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히터가 셋업이 돼서 미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겨울 같은 때는 일찍 나와야 됩니다. 일찍 나와서 히터도 틀어놓고 예배당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뭐 저처럼 사택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비쌌어요. 그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만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잠을 못 자고 오시는 거였겠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루 종일 뭐 신방에 업무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서 잠시 눈 붙이고 나와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순서를 맡은 사람이 만약에 안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날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자신이 편하려고 이렇게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뭐 편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못 일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빠지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말다툼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교회가 곧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약 10년에서 15년 뒤에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3등분 한 4등분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임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던 때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멀쩡했을 때입니다. 교인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교회도 뭐 장소가 부족해서 날마다 뭐 건축 이야기를 했던 곳이고 굉장히 큰 교회여서 교육관 건물만 7층 빌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런데 10년, 15년 뒤에 제가 이제 뭐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한참 지난 시기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안수 집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고 싸우고 성도들은 나가고 교회가 결국은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주신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타까워만 했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20년 뒤, 200년 뒤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해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죄악이 점점 더 그 리밋에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리밋에 이르게 되면 두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은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혔던 나라조차 그 죄악이 가득 차면 멸하는 것을 서슴치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왜? 매를 맞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한국과 미국의 죄악이 가득 찬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하게 될지, 우리의 혹은 뭐 3대손, 4대손들이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오시면 가장 좋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보며 교회의 미래를 보며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래, 미국의 미래를 예견하는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간다라고 예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견만 하지, 느끼고만 있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뒤, 내년 또 코로나 끝난 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10년 뒤, 100년 뒤, 나아가서 1000년 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의 씨앗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1년 뒤, 5년 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대대로 정말 100년, 200년, 1000년 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의 500년 뒤, 1000년 뒤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심기고 자라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죽은 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심겨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뒤에 또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다시 또 악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도전하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헌신하는 부모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조차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그냥 핸드폰 켜줍니다. 그게 요즘 세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신학교들이 다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 넘쳐나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러키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가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겪지 않을 미래라 할지라도 주님, 그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100년, 200년, 1000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그 삶을 드리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 가운데 날마다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100명, 200명, 1000명, 만명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더 넓은 세상을 섬기는, 땅끝까지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섬기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수할 일꾼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또 주일학교와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개케 하시옵고,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계속해서 아버지 그 교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속해서 온 땅을 섬기는 아버지 그런 나라들,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권세들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깨닫고 회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돌이키시고 이 나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신학교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동성애와 제약들이 끊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